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로마서 오늘도 같이 상고해 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으로 어제와 같은 제목으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찬송 한 장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실 곳과 찬송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실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리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리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하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네 주의 영원한 팔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너 주께 없으리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팔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자 오늘 본문 35절부터 3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제목은 어제와 같지만 본문은 이제 37절 한 절을 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의 고백. 즉,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참으로 대단한 확신 속에서 나온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을 늘 하면서 이렇게 확신 있는 신앙생활로 나가면 언제나 기쁨이 충만하고 또 날마다 말씀 속에서 승리의 삶을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그 사랑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그런 담대한 고백입니다. 물론 우리도 이 사실을 확신히 믿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것은 스스로의 믿음을 확증하는 이유도 있지만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더욱 담대함을 주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도 충분합니다.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끊으려고 하는 무수한 세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력은 자신의 속에서부터 공중의 권세 잡은 자까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본문과 같은 담대한 모습을 고백하면서 세상의 모든 삶 가운데서 승리해야 하고 또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더욱더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어제 이어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고백, 즉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첫째로는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교훈받는 것은 뭐냐면 환난 속에서도 이겨야 된다.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오늘 35절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질문한 다음에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박해나 위험이나 칼이냐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 말은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또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그 어느 것도 아니다라는 말인 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질문과 대답에 신실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대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과연 환난이 왔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사모합니까? 오히려 어려울 때 더욱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여러 단어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 다 사실은 육체적인 어려움을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매우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해봅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는 아주 소극적인 이유입니다. 어려운 환난이기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오히려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맺어주신 사랑이니 우리도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사랑을 지키겠다는 고백이 오히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환난이나 육적인 그런 권고함을 넉넉히 이겨내면서 그리스도와의 그 사랑을 유지하겠다는 그런 담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늘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라는 이 고백이 주는 그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주를 위하여 사는 우리이기 때문에 승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오늘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4편 2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과연 성도들은 주를 위하여라는 말씀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원래 죽음으로 맺어진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의 사랑을 죽음으로써 확인하고자 하실 때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도 잠시 후에 부활로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도살할 양같이 죽임을 당하는 자리에서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대답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자신 있게 아멘이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과욕일 수도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까이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모습들을 몇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곁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정말 자신 있게 얘기를 해놓고 그 겸손함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배반했던 몇 사람의 기억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쉬운 예로 베드로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결단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만은 그는 예수님이 원수들에게 잡히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세 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또한 도마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은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순간의 고백은 분명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결연에 찬 그런 고백이었는지요. 그러나 그 역시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서는 떠나고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부인하겠다고 하고 배반하겠다고 하고 부인하거나 배반하지는 않았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환경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사랑으로는 역부족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하여라는 이 분명한 명제를 붙잡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분명한 주를 위하여라는 이 명제 때문에 언제나 믿음을 지키고 또 이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38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는 이라.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의 말씀 전개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이 말에 대해 정말 오해도 말아야 되고 또한 착각도 말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수없이 고백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는, 즉 우리의 사랑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서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아직도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억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를 위하여 고난당할 때에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대단히 어려운 육적인 환경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겸손하게 주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의지도 좋지만 우리의 의지가 지나쳐서 혹시 겸손을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겸손을 잃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 안에서 겸손하게 주를 의지하며 이로 인해서 승리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도바울과 같이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환경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환경에서 끊을 수 없다는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주님의 사랑으로 참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확신해 살 수 있겠지만 너무 지나친 그러한 우리의 의지가 오히려 겸손을 잃어버리고 교만으로 흐르지 않도록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내 의지, 내 어떤 결의로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먼저 사랑해 주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늘 주님 앞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